경의하는 김정은동 직계, 김일성 김정일 기금리사회 제2차 회의와 기금회원총회 참가자들이 5일 편지를 올렸습니다. 편지는 김일성 김정일 기금리사회 제2차 회의와 기금회원총회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위대성 선전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리며 기금사업을 세계적 범위에서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토의한 의깊은 계기로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제국주의자들의 전례 없는 반과거 고립압살 책동 속에서도 세계 정치 무대에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강국으로 당당히 올라선 조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이적인 사변들을 직접 목격했다고 하면서 편지는 조선인민이 이룩하고 있는 모든 승리가 바로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현명한 용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굳게 확신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절세위인들의 존함을 모신 김일성 김정일 기금의 한 송원이 된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는 조선인민처럼 김일성 김정일 기금을 전인류적인 기금으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에서 반드시 큰 보폭을 내짚을 것이라고 편지는 지적했습니다.